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또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의 길에 서게 됩니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지 또 무엇을 입을지 또 누구를 만날지 예배 이후에 또 오늘은 어떤 시간을 보낼지 수도 없는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선의라고 표현해 본다면 아마 이 사진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리 사소한 선택이라도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지속되어지면 내 인생의 길이 되어집니다. 또한 반복되어지고 지속되지 않더라도 한번 선택했던 그 인생을 자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어떤 직업을 가지는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 배우자가 되어서 이제는 어떤 부모가 되어줄 것인지, 이런 선택들은 우리 인생을 크게 바꾸는, 우리 삶을 크게 바꾸는 선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선택의 길에서 good choice,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좋은 선택, 좋은 길을, 좋은 방향성을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리만족인지 모르겠지만 어릴 적에 많이 읽던 동화책 속의 주인공들을 보면 왕자를 만나가지고 선택받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이야기죠. 그 중에 신데렐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신데렐라 이야기 다시죠.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가 신데렐라를 잘 돌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엄마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신데렐라를 잘 돌봐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엄마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 새엄마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새엄마에게 신데렐라를 맡기고 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엄마는 계모였으며 두 언니들조차 신데렐라를 굉장히 무시하고 이제는 신데렐라는 딸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버립니까? 거의 집에서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종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죠.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마음씨 착한 신데렐라를 도와줬던 요정 데모가 나타나서 짠 나타나서 무도회에 신데렐라를 참석하게 도와주고 또 신데렐라가 무도회에 참석하게 될 때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모습에 왕자가 반해서 함께 춤을 추게 되고 종이 치는 그 12시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극적으로 신발이 벗겨지는, 유리구가 벗겨지는 그런 그래서 결국 그 주인의 신발을 주인을 찾아서 어떻게 돼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랍니다. 예. 여러분 인생 이런 인생이면 좋겠죠. 여러분 아니시군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라고 우리가 듣고 이야기했는데 신데렐라 이야기가 현대판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정말 신데렐라와 왕자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을까? 여러분 왕자를 만나 결혼한 신데렐라 행복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전에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라고 있었지만 요즘은 아니래요. 신데렐라는 얼굴은 내뺐을지 모르지만 엄마와 계모를 만나서 하루 종일 뭐 했어요? 일만 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왕자는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왕자로 지냈기 때문에 철저하게 훈련받고 철저하게 교육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결혼 이후에 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걸어왔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다투기 시작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현대판 신데렐라 이야기에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왕자 같은 사람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왕자처럼 너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왕자처럼 열심히 훈련 받아야 되고 왕자처럼 열심히 이렇게 격식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요즘 현대판 이야기를.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런데요, 인도에 수나티라는 유명한 여성 작가가 있는데 그 여성 작가가 실제 신데렐라가 집을 나간 이유라는 책을 썼답니다. 그 이 책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했지만 그들은 곧 싸우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가 시작돼요. 싸우는 내용은 이래요. 왕자가 공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공주, 당신 내 돈 보고 결혼했죠. 공주는 그 말을 듣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반격을 하는 거죠. 아니, 당신은 내 미모 보고 결혼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 당신의 돈과 내 미모가 동급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왕자가 질세라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미모는 세월이 지나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재산과 나의 물질은 값어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미모와 나의 재산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말 들은 신데렐라는 그래요? 좋아요! 하고 집을 나갔다랍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데렐라의 원작에서 주는 주는 메시지는 뭐죠? 희망이에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랍니다. 그런데 현대판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결코 희망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는 것 같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고 일어나잖아요. 이런 세상, 우리가 믿어왔던 대통령에게. 어제 제가 영상에 아주 사이같이 시원한 영상, 그 김재동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산에 사는 아주머니 영상 보셨습니까? 내가 평생 속고 살았습니다. 속았습니다. 속았습니다. 새누리당만 믿고 살았는데 다 속았습니다. 자기가 믿어왔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당하고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 챙길 것만 생각하는 세상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전혀 희망적이지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믿고 우리 안에 얻어지는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소망, 전혀 소망적이지 않은, 희망적이지 않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믿음을 넘어서 어디 단계로? 소망의 단계로. 이 믿었다면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 소망이 뭐였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믿음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 안에 얻어지는 소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거를 바울은 하나님과 합평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것이 왜 소망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과 합평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제 어렸을 때 그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자녀인 것, 은혜가 아니었는데 내가 죄를 짓고 났더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자녀라고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주는 그것을 경험할 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내 안에 소망이 있는지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렇죠? 인정 안 하시지만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의 문제 아래 있던 우리들을, 우리들의 그 죄의 문제 아래 있던 우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의 첫 번째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 옆사람 보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죠? 하나님은요 세상의 가치를 당신의 가치와 바꾸지 않습니다. 멋진 말이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귀에 박히도록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를 와 당신의 가치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누구 때문에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바울은 이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6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믿음에서 소망으로 넘어가는 두 번째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에서 이제 어디 단계로요? 소망의 단계로. 그러니까 내가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의 죄를 내가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믿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뭐하는 거예요? 내 소망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두 번째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데 이런 소망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은혜 여러분 경험하고 사십니까? 이게 잘 안 다가오시죠? 종이란 뭐예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며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 아니라 주인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게 종이에요. 종이 뭐예요? 주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주인만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종은 주인의 주인은 종의 삶을 결정지어줘야 되고 주인은 종의 삶을 책임져줘야 되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은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이 말은 은혜가 되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종이 되는 은혜인 거거든요.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죠. 그런데 사실 풀어서 설명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종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은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십니까?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기분 나쁠걸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막 감사해요. 몰랐어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막 이러신 분 계세요? 사실 이 교회 이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얻어지는 은혜일까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이 은혜가 되는 사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불편하지 않을 뿐이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말이 익숙해지니까 그것이 불편하진 않아요. 교회 안에서 당신이 하나님 종입니다라고 하니까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불편하지 않을 뿐 은혜로 다가오진 않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이 이것이 소망이라고 하는데 자랑하십니까? 바울 보십시오.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 사실 자랑할 만한 일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되십니까?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말하고 다닌다면 주변에서 어떻게 할까요? 바울처럼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종이라는 게 소망이구나. 그래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결정했어. 그럼 엄마가 이러죠. 미친 것 이거지. 아마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엄마도 교회 다니고 있지만 적당히 좀 해라. 미쳤니 너? 그러면서 가족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했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적당히 좀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게 어떻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네가 돼야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럼 너는 뭐야? 너의 인생은 도대체 뭔데? 야, 그렇게 너의 인생에 가치 없이 종으로 사는 게 어떻게 은혜가 되느냐? 야, 하나님 너무 나쁜 거 아니냐? 왜 종으로 살아야 하는 거냐? 그런 교회라면 난 안 가겠다. 야, 너도 안 다니는 게 낫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인은 다니지만 종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 은혜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소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얻어야 될 소망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왜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17절과 18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왜 이것이 소망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왜 소망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뭐합니까? 감사한대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지금 20년을 살아오고 또 30년을 살아오고 40년을 살아오고 뒤에 교사분들은 많게는 50년, 60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뜻대로 되십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뜻대로 돼요. 여러분, 이제 가을이 사라져버렸잖아요. 한절기가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추워지니까 여러분 아프기 싫어도 아프죠. 뭐 20대가 예언 같은데. 뭐 29이 되고 막 그러면 막 아 이제 늙었나 봐 막 이러잖아요. 친구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내가 이제 이제 안 된다고. 여러분, 교사 선생님 들으면 웃을 일이지만 저도 이제는 약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야 돼요. 한절기가 되어서 아프고 싶진 않아요. 비염이 심한 사람들 있죠? 한절기만 되면 코가 줄줄 흐르는 사람들, 코가 막히는 사람들,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건가요? 여러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어도 살 안 찌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인생인데 내가 내 맘대로 먹었는데 왜 살 찌는 거야?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열심히 운동하지만 왜 살은 안 빠지고 몸은 부를까요?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보며 경험하죠.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었고요. 내가 가고 싶은 때 가고 싶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듯 각자의 삶을 돌아보아도 각자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내가 주인 되면 좋겠죠. 내 뜻대로 살면 좋겠지만 세상에서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여러분입니까? 인생의 주인이 결코 우리가 되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 그 삶은 바울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제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 종이었기 때문에 이전까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자유했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것이 가치 있는지 몰랐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인지를 알았다고 이야기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는데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제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 종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 건져내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의 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의의 종이 되길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은혜가 되기 시작하십니까? 믿음으로 소망을 경험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왜 소망인가?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우리가 종이 되면, 하나님이 종이 되면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길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길, 내가 결정하는 것 같았지만 오늘 말씀을 돌아보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듯 내가 결정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인도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선택하면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이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것을 22절과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믿기 이전의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노의 길을 가기 때문에 심판 앞에 섰을 때 벌을 받습니다. 진노의 길을 가기 때문에, 죄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를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슨, 제 값은 사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우리가 열심히,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만 선택의 길에서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서 달려갑니다. 수없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모르고 달려가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았더니 그 길이, 그 좋은 선택이라고 달려왔던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죄의 자녀로서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소망의 이유는 이제 우리가 사망의 열차를 탔지만 그 열차가 갈림길에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열차의 목적지가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종착지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열차를 탄 우리들 마음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 얻어지는 은혜입니까? 왜 이것이 소망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 우연하게 라디오를 듣던 이야기 중에 이런 설교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성경에 많죠.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행복할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했나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예수님 만났는데 안 해보겠습니까? 아, 여기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당황스럽네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행복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오늘 설교처럼 하나님을 만난 인생,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사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열차가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행복해요.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앉은뱅이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불행해지기 시작했다라고요. 왜 그렇죠? 앉은뱅이는 앉은뱅이어야지 구걸하며 살 수 있는데, 아니 걸어다니게 만들어버린 이제 어떻게 먹고 사냐고,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예수님 때문에 불행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는데 여러분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앞을 보게 됐는데. 근데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소경은 이제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고. 아, 이 더러운 세상 안 보고 사는 게 훨씬 행복한데 이제 눈을 떴으니까 이 더러운 세상 보고 살아야 되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말 같죠. 근데 누구를 위한 선택입니까? 누구를 위한 이야기입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면 소경이 앞이 안 보이는 게 행복한 것 같고, 자기 입장에서 보면 앉은뱅이가 앉은뱅이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인생의 결정, 인생의 선택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내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시작할 때 그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죄의 종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의 종으로 내가 너를 탁해할게,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너를 탁해할게,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 세상이 보기에는 내가 없는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죄라는, 죄의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이 세상에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비밀, 이제는 세상에서 자랑해야 될 비밀, 그 참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세상에 외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인생 안진뱅이에서 걷게 되었는데, 또 소경에서 앞을 보게 되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마치 불행인 것처럼, 하나님 나 종 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종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지혜에서 건져주고 내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사할 게 무엇일까요?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게 참 많겠죠. 그런데 불행한 것도 참 많아요.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바를 때 주님께 주시는 그 소망이,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들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전에 우리가 드리지 못했던, 어쩌면 한 번도 그렇게 드렸지 못했던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 감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넘어 이제 소망으로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의 종으로서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랑하셔야 됩니다. 증거하셔야 됩니다. 외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는 고백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진실로 감사의 고백들이 선포되어진 한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